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도 축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구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나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선진국 대열에 높여 주신 것도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 우리에게 민족의 죄가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주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 모든 죄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를 정말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되셔서 이승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비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루고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분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주님께서 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 부르신 자 앞에서 순종함을 살았는지 정말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충성된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리에 들어서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번화를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시야 정말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말 이때까지 살은 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려주실 때에는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정말 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2017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였든지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시작과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끝,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시야 혹은 아사랴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2017년 이런저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또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계셨다 할지라도 이 남은 12월 한 달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셔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이 한 달이 되기를, 또 그런 한 주와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이 한 해를 마쳐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고, 미가서 1장 1절에 있었던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좀 집중적으로 같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진도가 나갑니다. 우리가 미가서의 차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계시, 그리고 임박한 심판과 미래의 회복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The first part of the book of Micah, the first oracle, it's an impending judgment and the future restoration. 먼저 광고가 있는데요. Christmas for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성탄절이 12월 24일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은 말씀송 잘 암송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이 12월 24일날 그리스도를 위한 성탄절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찬송, 같이 내가 찬송으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찬송 대회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가정별로, 개인별로, 또 팀별로 또 찬양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따로 특별한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송 암송 대회, 그리고 우리가 뭐 성탄절 찬양 대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파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hristmas for Christ, 우리가 12월 24일 날 10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Impending Judgment,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부분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이카 chapter 1 verse 8 and 9, 그 미가 1장 8절과 9절 말씀 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아니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의 상처,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 전염병,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였지요. What is that disease? It's they worship other gods.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기억하시죠? 아하스 왕은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죽였다. 제가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리켜서 저기가 바로 지옥 같은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도 제가 들었죠.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prophets, lament and warning to the people.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탄식과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마이카 chapter 1 verse 8 to 16,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카 chapter 1 verse 8 to 16,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난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벳에셋을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룻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의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They shall go from you into captivity. 너의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그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 역사를 다시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보통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겁을 주거나 그냥 경고하거나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건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수많은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혀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일들이 실제로 정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이 나타났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It's because of the sin of idolatry.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길까요? 그들은 그 우상들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좁게는 돈이 필요하고요. 넓게는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내가 또 지배하고 무너뜨려야 되고 결국 나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힘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신들을 찾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빼앗아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해서라도 내 피로를 채워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은 돌아보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배고프고 내가 어려우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믿는 여러 신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Many people have a desire. I want to have. I need. At some time, they want to steal from others. They want to fulfill what they need. But this kind of power, this kind of fulfillment, our God do not allow. Because it's wrong, it's bad. So at that time, so many people, they want to find another gods. If you answer my prayer, I will give everything, even though my sons. So at that time, King Ahaz killed his son to the gods of Moloch God. Because they believe God Moloch, when I give my son, he will answer my prayer and my desire. He fulfilled my desire. So Bible said, King Ahaz, even though he is a king of Judea, Israel king, but he killed his son only for his desire. It's wrong. This is not our way. So God do not answer like their desires. So they want to find another God.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신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So it occurred impending judgment from God. You are my people, but you did wrong, you did bad, so you will face impending judgment from me because you are my people. 그러나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의 그 악함을 내가 그대로 보아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임박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From idolatry to faithfulness. 우리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바른 신앙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는 We can find the hint from King Hezekiah.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날에 다쳤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 때로는 우상 숭배로부터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When you repent, God bless all.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사건들을 이끌어 나갔었는지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히스기야의 전 생애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 갔는지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He opened and repaired. 그는 다시 문을 열고 고쳤습니다. 어디에 문을 열고 고쳤지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닫혀 있는 문들을 열어야 하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무너지거나 쓰러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수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Temple for worship. So we need to open, reopen and repair for our temple, our worship. 우리의 이 예배함을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수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안에 닫혀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안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In other words, we need to clean the temple.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lean our hearts, clean our bodies, because He called me the true worshiper. 주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섬기라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있으니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라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제대로 하시오.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 예, 그럼 이제 청소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수리하고 청소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대청소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이 그냥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옳아 보이고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옳고 정직하고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것이 청소되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아멘. Someone proud of his righteousness. I'm good man. I do not did any wrong, any bad in my life. So I'm the righteousness. But the view of God, we all the sinner. So we need to change our view from the worldly to the viewpoint of God.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적인 관점을 시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we need to follow the word of Lord, the word of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고치고 바꾸고 청소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함소리고 말이와 순양이고 말이와 어린 양이고 말이와 순정소이고 말이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Amen. Amen. 그게 무엇이죠? He prepared sacrifice. He prepared offering. 그가 희생 제물과 예물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예물, 희생 제물을 준비하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좁게 말하면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Today, this sacrifice, this kind of offering, yes, well, our true offering, the money, for example, but Bible said, Give unto God the living sacrifice. So, living sacrifice is me. 그 산 제물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사를 했었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기도 하셨고 모두가 볼 때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신앙도 아주 좋고요. 모두가 볼 때 말이죠.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좀 속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분이 뭔가 이렇게 재고를 관리하고 그런 쪽이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 뭘 속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직하게 일 못합니다. 좀 거짓말하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예전에. 내가 학생 때 지도교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정직한 걸 요구하지 않지. 뭔가 좀 속여야 되고, 뭔가 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 그런 걸 요구하지.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있고, 집사님이고, 훌륭하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앞섰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의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이렇게 다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월급 잘 받고 있고요. 아무튼 내 가정은 잘 꾸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실까?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냥 소나 염소 끌고 와서 바친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얼마나 개혁하고 바꾸고 수리하고 고치고 주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과 여건이 좀 형편없을 때입니다. 잘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한다면 헌금을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왕이 그 나라의 최고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숫자 7, 7의 의미를 둡니다. 7은 완전한 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7은 7만 있는 게 아니고요. 77도 있고요. 777도 있고 77,777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양을 바칠 때 7천마리 이렇게 바쳤습니다. 저는 규모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지만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이 7마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상황적으로 여건이 어려웠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를 다했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무슨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어린 양 7마리? 그건 뭐 얼마나 하겠어,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정성이고 최선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축복하여 주셨는지 그 다음에는 7천마리, 7만마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가 그의 정성과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어야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수리하십시오. 그리고 산 제사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짓과 불정직함과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을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헌금, 정말 원하는 예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So be honest, be faithful.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으로 그 예물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그가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nd Chronicle chapter 30 verse 6 to 12 역대하 3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역대하 30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2nd Chronicle chapter 30 verse 6 to 12. 우리 찾으셨으면 역대하 30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입니다. 아벨들이 왕과 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원형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들어다니며 아브라함 같이 선포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에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게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지금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발꾼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Verse 10. 비웃고 놀려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 향해 비웃고 놀려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몇몇은 겸손하게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And then they kept the Passover.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은 그들은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10 said, so many people blamed the king's passenger. So many people left the message from God. But a few persons and listened. You know, listening is the grace. When you open our heart unto God, that is also grace. When you come too close to God, that is also grace. So God protects, God help the people who the grace. 하나님은 은혜 받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성상을 산산을 쑤시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접시한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고 수리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회복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옷을 가져오게 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려 그들 물건의 십일조를 가져왔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위해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왜? 너희는 땅에서 농사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가르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생계는 그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십일조와 예물 등을 통해서 너희 생계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백성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몫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을 가져와서 그들이 섬기는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회복하여 나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함으로부터 바른 신앙으로 회복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선포와 또한 실제로 미가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었던 그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가를 여러분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담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나에게 막힌 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도 허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문을 열고 고치는 것입니다. So first, we need to open and repair our temple. Where's temple? Our Lord stayed in my heart. So by the first Corinthians said, you are the temple of the Lord. So our body and now became a temple of the Lord. So we need cleansed. We need to open. We need to repair. We call this repentance.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고린도서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하여 막힌 것을 열고 우리의 몸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리하며 청결케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하게 기도가 아닙니다. So repentance is not just plain. We must see the fruit of repentance.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치우고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And then we prepared and special and joyful our offering and sacrifice unto God.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Lord, I prepare this offering with my joy unto God. Even though my situation still untroubled, but I still believe you are good all the time. So I stand to you. So I prepared my heart. Lord, receive my heart.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마음으로 준비한 이 예물들을 받아주십시오. 여전히 나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And best of best sacrifice, the best of best offering is you. 그리고 가장 최고의 예물과 헌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You are living sacrifice, Bible said. 성경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산 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죠? Every worship is celebration. 모든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유월절을 보냈죠. 이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함께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리 선데이 갓 프리페어드 셀레브레이션 오브 워십. So we must enjoy this worship.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 예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예배를 즐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기는 그 예배 말입니다. We enjoy the worship.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깁니다. We enjoy praising Him.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This is our power.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드리지만 우상을 깨부수고 하면서 이제 온전히 삶을 회복시켰던 나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때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 교회를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섬기시는 물질들도 더 교회를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Please love your church.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이 말씀이 구약에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Doing is working with God.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죠? 기쁨으로, joyful doing, faithful,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When you face the cliff, many people thought, I cannot pass over. It's a cliff. How can I do anything? It's a cliff. But some people said, I can pass over, by the power and spirit of Lord. 어떤 사람들은 절벽을 만나면 대부분 다 이건 절벽이니까, 이건 절벽이니까 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절벽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나는 건너갈 수 있어, 나는 건너갈 수 있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말이 우스운데요. 건너갈 수 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Pass over is pass over. What is pass over? Our celebration. You saved me. That is Passover. So we can pass over our cliff. 그게 바로 유월절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함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f he saved my soul, He can save my problems. He saved unbridgeable my problem. He saved my soul. So he can save visible problem. Think about that. Which one is more difficult? Invisible and visible. Invisible is more difficult. So, but he can save, he can solve this. So visible things, He will help me. 여러분, 보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벽을 만났을 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When I heard the report about Joshua, at that time, I feel very sad. I feel sad. But I remembered another doctor's report. Normally, cannot live at that age. So, now I saw you. Yes, it's a miracle. So it's a miracle from what? I believe from our God. It's a miracle. So, I realized that human being cannot do anything, but it's just the doctor's report. But you're alive still. So, I pray my Lord, my God, Jesus, just man said cannot do anything, but he's alive. He's still alive. So, thank you, my Lord. Joshua is gift from God. Amen. Many people said it's a miracle, but I saw you. Yes, I saw you now. So, my Lord, I know you protect him yesterday, and you protected him and today, I believe, and you protect him and tomorrow. Why? Our God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tomorrow. So I will see his miracle and tomorrow also. 의사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전날까지 살 수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기적이고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제가 마음이 슬펐지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그를 지키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그를 지키신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내일 지키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지요. 아멘. 조슈아, pass over your cliff. 그러니까 조슈아는 그의 절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Not by y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the Lord.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저 절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we pray unto God.